조선소년단 창립 70돌을 맞으며 전국 소년과학환상문예작품 및 모형전시회 2016이 개막되었습니다. 개막식이 3일 평양의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리일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청년동맹 일꾼들, 평양시내 학생 소년들이 개막식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전국의 학생 소년들이 내놓은 과학 환상 문예 작품들과 모형 프로그램 등 312여 점의 우수한 창작품들이 출품됐습니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시회장을 돌아보았습니다.